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 격화시키려는 남조선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 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7일 14시 7분부터 20시 30분까지 첨예한 서남 열점 수역에서 무인 정찰기들을 동원하여 북방 한계선을 따라 왕복 비행시키면서 우리 측 영공을 최대 10km까지 3차례 침범시키며 공중 정찰을 했습니다. 한편 5시 30분부터 16시 58분까지는 5차에 걸쳐 괴뢰 해군 쾌석정 1척과 어선 4척이 우리 측 해상을 1.5km 깊이까지 침범했다가 황급히 탈환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무인 정찰기의 공중 정탐 행위와 괴뢰 해군 함정들의 해상 침범 행위는 6월에 들어와 그 어느 하루도 번짐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도발 역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괴뢰 군사불안당들은 정상적인 경계 근무 수행 중에 있는 우리 전현 군인들을 조준하여 사격 태세를 갖추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죄치면서 신변을 위협해대고 있는가 하면 반공화국 심리전 방송을 계속 확대하면서 인간 쓰레기들을 민통선 안에까지 끌어들여 반공화국 비라 살포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 매달리는 것으로 저지른 만고 대죄를 가리우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버리는 박근혜 역적 패당의 간악한 책동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